내 밥벌이를 책임질 소중한 이야기들 잡담. 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어쨌든 인력 풀이나 그런 인적 자원이 많다 보니까 대기업에서 그냥 오래 그냥 쭉 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회사를 떠나고 그런 분들이 또 다른 데서 자리 잡고 꼭 이거는 뭐 대기업의 특징이라고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많은 선배들이 뭐 많은 그룹사 숫자가 일단 많으니까 예예 숫자가 많으니까 그런 분들이 다 네트워크로 형성이 되고 뭐 계속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죠 또 네. 근데 예전에는 진짜 대기업은 거의 퇴직이 없었거든요. 없었죠. 근데 요즘에는 뭐 꼭 그렇지 않은데 그 저는 오히려 그 퇴직이 없는 회사는 진짜 안 좋은 회사 같지 적절하게 않습니까? 적절하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왜냐하면 저는 오히려 이게 좀 약간 극단적인 제가 굉장히 극단적인 케이스를 많이 겪었던 사람인데 갔던 회사가 망한 경우가 많아요. 퇴직이 없는 회사가요? 아니 그냥 갔던 회사가 망했어. 파괴. 그러면 이제 굉장히 오래 있었던 회사보다 회사가 잘못돼가지고 망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이 사람들이 전 업계에 인맥이 되는 제가 아까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 네.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 얘기 많죠. 네. 한번 뭐 이런 그러니까 사례 좀 말씀해 주시죠. 회사가 망하면 아주 불운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시간이 그렇죠. 조금 흐르면 같이 일하면서 좀 눈여겨봤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른 회사에 가서 자리를 잡으면 그렇죠. 그 사람들을 콜을 하는 거죠. 데려온다든가 그래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들이 밖으로 나간 선배들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러브콜을 받으려면 열심히 해야겠죠. 인정을 받아야겠다. 다시 일하고 싶지 않은 선배였다. 근데 제가 이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사실 경력직의 이직은 인맥이 굉장히 많습니다. 추천. 그래요? 추천으로 인한 땡겨주고 밀어주고 근데 그런 게 굉장히 많은데 만약에 내가 어느 A라는 회사를 다녔는데 이 회사가 퇴직도 없고 한번 들어가면 뭐 근속 30년은 기본이다. 그러면 제가 다른 데로 옮겼을 때 여기서 누가 날 끌어줄 사람이 다시 없어요. 그 회사 돌아가지 않는 한. 근데 아까같이 회사가 폭파됐어요. 이 사람들이 막 한 300개 회사로 흩어진 거죠. 그러면 여기저기서 기회가 생겨요. 이게 굉장히 좋은 의외로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례는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도 옛날에 같이 일하던 후배가 와보지 않겠냐고 그 후배가 굉장히 좀 훌륭한 사람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실제 안 팀장님도 홍 회사님 통해서 그런 걸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했잖아요. 한번 갖고 한 번씩 땡기고 한 3개월 놀았죠 그 사이에 또.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력서만 보고서 판단하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결국은 같이 일해본 사람, 가장 옆에서 지켜봤던 거. 근데 그게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다른 회사에 옮겨서 아 그때 인상적이었던 그런 그 후배라든가 이런 분들을 이렇게 데려오는 게 실수를 좀 줄이는 그 기업의 입장에서. 그리고 추천에 의한 채용은 어쨌든 일종의 보증을 서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과장급 이상 또는 매니저급을 뽑을 때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회사를 선택할 때 망한 회사도 나쁘지 않다. 내가 다니다 망했다고 슬퍼할 게 아니라 뭐 인맥이 퍼진다고 생각하면 너무 긍정적인가요? 좀 사실 그 이제 시야의 문제를 조금 또 다른 길로 빠지지 않을 겁니다. 아니, 가셔도 됩니다. 제가 다시 잡아드릴게요. 네. 30초 드리겠습니다. 결국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는데 자기의 시야의 범위만큼 선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회사만 그렇죠. 오래 다니게 되면 그 속에서 만난 사람하고 그 수준까지만 시야를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다른 데로 많이 옮기게 되면 다른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의 시각들을 다시 자기가 좀 얻게 되니까 시야가 좀 넓어지고 아까 망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안 좋게 생각하지만 시각이 넓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니까 또 좋은 것도 있네. 네네. 네. 그래서 실제로 그 창업을 할 때 그럴 때 파트너들 있잖아요. 창업 파트너를 찾을 때 거의 대부분이 직장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 또는 같은 연구실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 거의 또는 고등학교 때 오랫동안 지켜봤던 뭐 고등학교 동창 또는 대학 동창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의 그 자주 지켜본 그런 인맥의 범위 내에서 그 창업 멤버들을 셋업하기도 하는 것 같고 아까 또 이직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런 일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창업할 때 저희가 그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족이랑 처음에 시작한다던가 뭐 친척들이랑 시작한다던가 하는 게 단순히 친인척 때문에가 아니라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람과 모험을 시작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맞아요. 창업이라는 거는 시작했다가 한번 매출이 올라가려면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오래 견뎌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견디기 쉽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선택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대기업의 장점을 바라볼 때 자꾸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주면서 해야 우리 시야가 이렇게 넓어지는 것 같아요. 네. 한 우물에서만 이렇게 그걸 뭐라고 그러죠? 시야가 좁아지는 거 우물 안에 우물한 개구리. 네. 그렇게 네. 개구리 안에 우물. 네. 의외로 그래서 그 아주 스펙이 좋은 사람들도 뭐야. 농담이고요. 네. 말씀이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 네. 끊었습니다. 그러면 뭐 연관 되잖아요, 근데. 아 예, 굉장히 좋은 말씀. 네, 맞아요. 같습니다. 저는 뒤집어 보는 거 등등이에요, 그래서 싸우지 말고요. 네.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뭐 인적 자원이 풍부하다는 네. 점까지 알아봤는데 하나만 더 이야기할까요? 인적 자원 관련해서요? 인적 자원 관련해서. 아 그거는 그 다음 이 시간에 하시는 네. 걸로 일단은 인적 자원 관련된 게 또 이 다음에 또 연결이 돼요. 아, 그때 한 번 더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래도 우리가 가장 뭐 대기업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건 아무래도 안정성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요점은 대기업 그 물론 대기업도 요새는 상시적인 구조조정이나 뭐 사업을 철수한달지 매각한달지 이런 일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기업을 바라볼 때 뭐 중소 중견 스타트업처럼 정말 언제 망할지 모른다라는 이런 불안감으로부터는 조금 예, 자유롭기 때문에 이제 대기업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새 추세가 좀 변하고 있는데 대기업도 뭐 사업 단위, 회사 전체, 그다음에 부분 부분 구조조정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안정성 때문에 이제 대기업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게 요새 들어 뭐 장점이 되는지에 대한 좀 의문도 좀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안정성 관점을 개인의 안정성 관점에서 한번 봐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큰 배는 풍랑에 흔들리지 않는 장점,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는 자기가 속한 조직이 흩어지지 않을 그런 면에서는 좀 안정감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으나 그 사람이 그 회사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또는 어떤 메인 스트림에 속하지 못하고 일적으로 좀 주변 일만 한다든가 그럼 그 사람은 불안한 거거든요. 안정적이지 않은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저는 용의 그 꼬리가 되는 것보다 오히려 뱀의 머리가 되는 것이 자기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더 안정스러운 게 아니냐. 결국은 조직 내에서 자기의 위상, 파워, 영향력 이런 게 커질수록 짤릴 위험이 좀 적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아까 이 안정성 얘기는 뱀이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뱀의 머리가 아, 머리가 되는 그래서 예, 저는 이제 이렇게 봐요. 이렇게 용은 잘 안 죽잖아요. 예. 무슨 얘기냐면 이제 큰 배에서 네. 쭉 살아가는 사람은 그 배가 넘어가잖아요. 네. 그 큰 배 안에서 자기의 경쟁력을 끝없이 다듬지를 않으면 그 배가 넘어가는 순간 자기도 넘어가지는 네, 그렇죠. 거잖아요. 그런데 네. 오히려 뱀의 세계에서 사는 뱀 뭐라 그걸 뭐라 해야 돼? 조그만 회사. 그러니까 뱀의 꼬리가 되는 그 회사. 아니 뱀의 머리죠. 네. 그 회사에 살게 되면 그 개인의 경쟁력은 되게 업그레이드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풍파를 많이 만나는 거죠. 회사가 풍파를 만나니 개인은 얼마나 풍파를 많이 만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풍파에 응전하는 가운데 자기의 역량들이 많이 배양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이 나를 필요로 하고 있는가 필요로 그러니까 A라는 회사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더라도 B와 C라는 회사가 나를 필요로 하고 있으면 나는 그렇죠, 안정스러운 거죠. 그렇죠. A라는 회사에 있어가지고 A라는 회사가 망하더라도 B와 C라는 회사가 나를 필요로 하고 있으면 나는 안정스러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직에 좀 고달픔은 좀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래서 저는 그 용의 세계 말고 뱀의 세계에서는 많은 뱀들을 하나에 묶어서 그 업종 또는 그 아이템을 하나로 묶어서 그걸 하나의 회사로 생각해라. 아, 그럼 뱀끼리 연합체가 되는 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 뱀 한 마리는 불안하지만 뱀이 여러 가지 여러 명이 모여져 있는 그 업종 내에서 내가 옮겨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대신 내가 세상에 필요로 하는 기술적인 역량이나 업무적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서겠죠. 그게 나뭇가지 하나는 잘 부러져도 나뭇가지 뭉탱이는 안 부러진다고. 맞아요. 나무젓가락 뭉탱이. 근데 반대로 저는 꽉인턴은 지금 중견기업에 있잖아요. 네, 근데 중견기업에 있는데 회사가 망할까 봐 불안해요? 불안하지 않나요? 근데 저는 지금 그래서 이 대표님 말에 굉장히 동감하는 것 같아요. 그 내가 어떤 일을 하냐, 그러니까 그 기업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고 어떤 일을 하냐, 나의 역량. 네. 그게 잘 배양되고 있으면. 네. 역량도 있고요. 역할도 있는 거예요. 역할을 맞아요. 통해서 역량이 배양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네. 네. 저는 그래서 그 오히려 불안할 때가 그 지금이 조금 그럴 때인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원차 대리 1년차 때까지는 불안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내가 하는 역할이 되게 재밌었고 더 배울 수 있었고 뭔가 기대가 됐고 회사가 나가고 싶고 막 출근하고 싶고 이랬는데 이제는 내가 뭐를 해야 될까를 조금 더 고민하다 보니까 그럴 때 불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매출이 좋고 나쁘고의 불안함이 아니라 내가 이제 앞으로 뭘 해야 될까에 대한 확신성이 없을 때 불안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실질적인 불안, 안정성이라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을 네. 오히려 더 봐야 되지 않냐. 회사가 돈 많은 것과 이런 나하고 상관이 없다. 다른 연결되는 거 그리고 뭐 월급이 안 나오는 상황 정도가 아닌 이상 회사의 그 잘 나가고 안 나가고 이 안정성은 개인이 느끼기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네, 요즘에 또 반대로 작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또 월급 자체가 안 나오는 경우도 많아서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다른 얘기가 되겠죠. 또 대기업이 요즘 처하고 있는 아까 홍 회장님 말씀하신 네. 그 예전에 뭐 정유, 조선, 그다음에 뭐 제철 이런 것들은 신입으로 뽑아서 그 안에서 키워가도 되잖아요. 회사가 오래 영속할 가능성이 그렇죠. 네. 변화가 좀 작은 거죠. 장치 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요즘에는 이제 뭐 휴대폰, 뭐 노키아 같은 경우에도 그 큰 회사가 순식간에 애플이 등장하면서 망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개인의 안정성과 기업의 안정성은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그렇죠. 주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그게 시기의 문제도 있는 게 제가 예를 들면 임원으로 진급하지 못했는데 50대 부장 달고 있는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산업이 변하고 자기가 익혀왔던 그 스킬들이 먹혀들지 않는 환경이 됐을 때 갑자기 이제 회사에서 세상에 내던져지는 거죠. 예, 예. 그랬을 때 어떤 충격은 예를 들면 불안한 회사에서 늘 불안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이 그 느끼는 충격과 것보다 크죠. 예, 자기 30년을 여기서 불살는 그런 회사로부터 이렇게 내쳐지는 그 느낌. 은 굉장히 충격이 더 시기적으로 볼 때 더 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큰 기업에 있었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큰 기업과 업종으로 옮겨지면 일을 역량을 발휘를 잘하지만 그 업종 자체가 망가지게 되면 이제 뭐 조선업이다. 그럼 조선업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다른 곳에 적응할 수 있는 어떤 자기 역량들이 개발되어진다는 측면에서 보면 또 안 좋은 측면도 그래서 지금 조선소 근처에 또 이제 그 나오게 되시면서 창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잘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그러니까 제 친한 친구도 지금 조선소에 있는데 얼마 전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그 친구도 진짜 심각하게 되게 고민했다가 다행히 살아남았어요. 근데 아까 잠깐 이제 홍 회사님이 얘기하신 50대 부장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뭐 하다가 이제 그만 이런 얘기 하실 때 순간 너무 부러운 거예요. 50대 부장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니 이게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됐는데 저는 지금 그래서 걱정되는 게 사실 공무원 조직을 이제 희망하는 젊은 세대예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느끼는 공무원의 안정성이 지금 취업하는 취준생들이 공무원 됐을 때도 그게 계속 유지가 될 것이냐는 사실 또 다른 얘기여가지고 정말 정치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걱정이에요. 조금 그 우리나라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너무 그 학교 교육이 제도권 교육이 아 잠깐만요. 지금 너무 좀 또 갑자기 또 언론으로 하시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안정적인 대기업을 원하는가? 대기업이 안정적이긴 하지만 그렇죠. 약간 이제 그 변화가 좀 많이 벌어지고 있고 대기업도 네네.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망하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개인의 세상이 필요하는 개인의 역량을 비양하는 게 좋다 뭐 이런 측면을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뱀의 머리가 되는 게 그 사람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측면을 아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저는 이제 무슨 일을 하고 싶냐면요. 어떤 학교 교육 때문에 되게 사람들이 보수적이에요. 물론 인간이 기본적으로 보수적이긴 하지만은 그 어차피 이 세상의 본질은 변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변하는 거니까 그 변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자꾸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도망가는 게 어디로 도망가냐면 뭐 공공기업 또는 연구소, 학교 교수 네, 좀 네. 뭔가 안정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로 많이 도망가는데 그쪽 영역도 이제 변화의 물결들이 들어오면서 그렇죠, 그렇죠. 대학 교수님도 학생들 취업 못 시키면. 그렇죠. 좀 힘들, 뭐,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죠? 또 연구소도 세상이 필요하는 뭔가 연구 성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 연구 조직도 없어진다든가 네. 뭐 이런 변화의 물결들이 사회 곳곳에 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럴 바에야 세상의 본질이 변화가 본질이라면 그 변화에 내가 적극적으로 응전해서 그렇게 그걸 하는 삶의 본질로 아예 생각을 하자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더 안정적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뭐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금 영혼이 없어 영혼이 네 일단 저희가 지금 뭐 대기업의 장점 대기업의 특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저희가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인다 두 번째로 재무적 자원이 풍부하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인적 자원 역시 풍부하다 그리고 지금 안정성까지 얘기를 좀 해봤고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다음 주제가 실제로 굉장히 많이 주변에서 봤던 사유인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중견기업에 있을 때 대기업으로 옮겨가는 이직하는 친구들의 가장 많은 얘기가 이런 거였어요. 뭐죠, 홍 회사님? 그거는 사회적 인정 또는 네임밸류입니다. 요 얘기를 하면 또 네. 사실 우리 교육과 뭐 연관지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건 나중에 대표님께서 해주시고요. 대기업으로 이직하려고 하는데 왜 가려고 하니 어떤 결혼하지 않은 후배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얘기가 줄에서 할 때 대기업 어디 다니는 신랑 누구라는 얘기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뭐 듣기에 따라 유치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큰 인생의 어떤 이벤트에서 어디 어디에 다니는 누구라고 호명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본질적인 소망이 직원 사람들한테 굉장히 크다라는 사실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줄회사가 굉장히 짧아집니다. 그렇죠. 자, 삼성전자 다니는 홍이사, 신랑 홍이사 이러면 다 이해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땡땡땡땡 정밀에 다니는 뭐 하는 데지?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설명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줄회사가 또 길어지는. 네,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있죠. 어떤 사회적인 위신이 중요하게 생각된다라는 그런 문화와도 관련이 있는데 그 자기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효도 관점에서 뭐 부모님이 불안하게 생각하시니까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경향도 있고요. 또 하나는 사회적 인정이라는 것은 그 향후에 다른 일을 사업을 하려고 할 때나 다른 전직을 하려고 할 때나 일단 타이틀은 좋아야 어떤 대기업이라는 네임밸류를 가지고 있어야 유리할 거라는 약간의 보험 드는 심리로 대기업을 선호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좋은 대학을 그 부모님들이 보내고 싶어하는 것도 또 비슷한 맥락 아닙니까? 그렇죠. 저도 그래서 취업 준비를 처음 했을 때는 대기업 말고는 이력서 쓰지도 않았어요. 아니, 생각도 안 했겠죠. 네, 생각도 안 했어요. 그래서 진짜 대기업만 봤던 게. 상이 이렇게 되면 다 삼성 가요. 또 상이 이렇게 되면 친구도 삼성 가고 저도 삼성 가고 쟤도 삼성 가고 다 삼성 가는 줄 알거든요. 네. 그래서 뭐 입시에서 좋은 대학을 못 가는 게 하나의 그 실패로 인생이 실패다 생각이고 좋은 대기업을 못 간 거를 실패로 인식하는 이런 네, 좀 가슴 아픈 결과를 누구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스스로 느끼는 경우도 있고 그런. 그러니까 결국 맞아요. 타인에 비친 또는 타인이 기대하는 그들이 그려준 또는 사회가 그려준 그런 모습을 쫓아가는 인생. 근데 꼭 나쁘진 않지 않습니까? 나쁘진 않지만. 근데 뭐 위 대표님도 그 사회가 그려준 네. 그런 모습대로 S대 가시고. 꼭 S대에 나온 사람들이 말씀하셔. 나온 사람들 이런 얘기하면 공감이 안 된다. 나는 그렇지 않고서도 재밌고 아주 그렇게 사는 사람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대기업에 다닌 제 후배가 한 분이 있는데요. 좀 집안이 힘들어가지고 4년 내내 취업하기 위해서 영어 책을 탈탈탈 외우고 대학교 때. 대학교 때. 에이. 그러니까 오직 취업만 목표로 해서 자기 대학 4년이 다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학의 낭만이니 또는 뭐 뭔가 좀 인생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막걸리도 또 좀, 예, 막걸리도 먹고 또 좋은 사람들하고 그렇죠. 많이 교류도 그런 하고 그런 좋은 기회를 놓쳤네요. 그런 인생에 꽂힌 그 시기를 오직 취업해야 된다는 그걸로 다 4년이 바쳐져서 네. 결국 좋은 회사를 갔어요. 대기업에. 그래서 잘 살아. 해피엔딩. 네. 어떤 면에서는 해피엔딩이죠. 네네. 해피엔딩인데 아, 네. 이분이 이제 최근에 이제 명예퇴직 프로그램에 신청을 해가지고 52세가 될 때 은퇴해서 나왔어요. 퇴직금은 조금 모아졌겠죠. 그죠? 그런데 그 친구도 자기 인생을 쭉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출근을 준비해서 그 다음에 저녁 늦게 퇴근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상사를 이건 좀 험한 말인데 그런 겁니다. 저 상사를 내가 어떤 방법으로 죽일 거냐. 밟고 올라갈 거냐. 아니 실제로 죽일 거냐. 진짜요? 네. 아 진짜로? 실제로 죽일 거냐. 살인에 대한 계획을. 네, 그거를 계속 막 고민하면서 30년 동안. 네. 그 꽤오른 기간 동안. 그렇다고 해서 그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했겠어요. 그죠? 아 근데 그 정도 생각할 때는 네, 그 정도로. 정말. 네. 그런데 리얼한 얘기예요. 실제 얘기인데. 그래서 무슨 얘기 좀 황당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 상사가 주는 스트레스가 엄청났었나 봐요. 이렇게. 대기업에서 상사로부터 받는 스트레스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저는 잘 대기업에 큰 데를 안 있어봐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그 스트레스. 시스템에 따라 일한다는 것과 연관이 있는데요. 그 조직에서 요구하는 일정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그 성과에 대한? 성과도 그렇지만 어떤 매너. 예를 들면 신입사원 가가지고 뭐 업무 성과 가지고 지적받는 것보다 너는 뭐 행동하는 게 왜 그래 뭐 이런 것들도 많고 이게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인적 자원이 풍부할 때 네. 훌륭한 사람도 많고 또라이도 많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 예전에 진짜 상사분이었는데 신입사원을 화장실 가면서 머리를 책으로 한 대 때리고 가요. 그리고 왜요? 화장실 갔다 오면 또 때리고 일 열심히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인인데 그래도 그분 되게 황당하죠. 그러니까 예전에 왜 재떨이 날라다니고 뭐 했다는 게 정말 농담이 아닌 게 아직도 그런 회사가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저는 그 후배를 보면서 재무적으로는 비교적 풍부하게 워낙 이제 네.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참아내면서 오늘 또 성격도 아주 좋은 친구예요. S대 나오셨나요? 아니 그건 아니었고 4년 동안 준비했다 그러니까. 뭐 S대는 뭐 한 학기 준비. S대는 준비 안 해도 모셔가니까 잠깐 이거 약간 좀 약간 이상한 들어가네. 네. 그래서 저는 아, 그 얼마나 상상이 잘 안 가더라고요. 굉장히 쇼킹한 얘기. 그 상무를 어떤 방식으로 줄까를 이렇게 고민했다는 얘기를 듣고서 근데 그것도 일시적으로만 아니라 상당히 꽤 오랜 시간 동안. 아, 그러면 굉장히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셨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실행은 못하겠죠. 물론 실행은 안 하겠지만 마음속으로 이미 몇 번 하신 거죠. 그만큼 컸다는 거죠. 아,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 예,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그분이 이제 조금 안정적인 직장을 얻기 위해서 이제 대기업 갔고 물론 타인에 비친 자기의 모습 대기업 가면 좋은다 뭐 이것 때문에 대기업 선택하지는 않았지만은 자기가 살고자 하는 인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이제 가정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좀 불운하긴 했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이런 일들을 선택해서 조금 처우나 이런 복지력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또 그런 것들 지향하면서 재밌게 살아가는 사람도 참 많더라고요 보면은. 근데 반대로 중견기업 간다고 더 행복하지도 않아요. 뭐 좀 다른 얘기고요. 근데 제가 아는 그 모 이사님도 최근에 그 좋은 학교에 나오심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아빠처럼 살기 싫다고 그분 혹시 아시지 않습니까? 아이가 그 아빠 같이 좋은 학교 나와봤자 새벽같이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고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혹시 이사님도 아시죠? 저희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술을 먹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우리 아들이 오더니 고등학교 1학년인데 아빠 나 살고 싶지 않아 그러고 심각하잖아요. 술은 먹었지만 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빠 공부도 많이 한 것 같고 그리고 나이도 먹어가는데 그렇게 새벽같이 나가는 거 보니까 너무 힘들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술을 먹어서 뭐라고 지금 적당한 대답을 못 해주고 그랬는데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뭐죠, 근데? 그러니까 그런 게 저희가 그 직장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인정이나 자부심이라는 것들이 결국은 맞습니다. 지나고 보면 되게 부질없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저희가 그러니까 굉장히 좀 자극적인 이슈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그 보여지는데 너무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 속으로는 골마가고 있는 거예요. 아까 그 상사를 그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는 네. 그분처럼 속으로 골마가고 있지만 겉에서는 괜찮아 보이기 때문에 네. 그걸 계속 유지하고 그 힘든 삶을 계속 버텨낸 거죠. 저희 뭐 이렇게 퇴직하시는 또 이 땅의 아버님들에도 박수 한번 또 쳐드리고. 근데 그 후배의 뒷얘기가 궁금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이제 네. 그 명예퇴직을 했어요. 그래서 월급이 거의 반 정도 깎이는 회사에 그러니까 자기가 대기업에 있을 때 거래처로 있던 사장님이 그 친구를 오랫동안 봐오지 않았겠어. 되게 네네네네네. 성실하거든요. 타인된 배려감도 참 좋고. 그래서 또 일도 아주 열심히 잘하고. 그래서 그 사장님이 이제 픽업을 해서 그 회사에 들어가는데 월급 거의 이제 아주 이제 많이 거의 한 50% 이상 깎였더라고요. 근데 되게 행복해 하더라고요. 아, 근데 이제는 사장님은 또 이제 타겟은 아닌 거죠, 그러면. 아니죠. 자기가 이제 하고 싶은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재미있게 그 사장님하고 호흡 맞추면서 그런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그래도 해피엔딩인가요? 해피엔딩이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회사도 한 3, 4년 다니다가 사장님한테 1년 동안 좀 물 건너가서 좀 쉬다 가겠습니다. 1년 동안 지금 미국에 가서 굉장히 편안하게 아니 근데 그 나올 때 잘 되셨네요. 어쨌든. 예, 그만두고 우리 저희 회사를 왔는데 너무 그 불안해하면서도 너무 행복해하는 그 얼굴이 좀 선해요. 네, 그러면 다음으로 또 이제 그 대기업에 또 이런 장점들이 많이 있어요. 아무튼 장점이라고 이제 그러니까 장점이 아니라 특징이죠, 특징. 특징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무엇보다 또 많은 게 이제 아까 이번에 그 저희가 재무적 자원이 풍부하다는 것과 좀 연관되기도 하는데 교육 훈련의 기회가 어쨌든 중견 중소기업들은 훨씬 많지 않습니까, 또? 네, 대기업은 일반적으로 뭐 인재상이랄지 어떤 직급에 올라가기 위해서 이수해야 되는 어떤 교육 과정 이런 교육 체계들이 일반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직무별, 직급별 뭐 이런 어떤 그 구분 기준에 따라서 이수해야 될 어떤 필수 교육도 있고 선택 교육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들을 수 있느냐 또 그런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 일을 잘하고 그 부서에서 핵심적인 일을 하다 보면 이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고 상대적으로 일하느라고 야 교육까지 마 그러면 또 못 가기도 하거든요. 그럼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고 일이 좀 널널한 사람들이 뭐 교육을 더 많이 받는 좀 아이러니도 있긴 한데요. 어쨌든 대기업은 그런 교육 체계, 인재상 등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교육이 운영돼서 본인이 잘 이렇게 활용하고 이렇게 참여만 한다면 그런 그 대기업에서 또는 큰 기업에서 실시하는 교육들의 내용을 보면 뭐 컨벤셔널한 전통적인 내용도 많이 있지만 지금 변하는 세상에 대한 교육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외부의 우수한 강사도 초청. 왜냐? 비싸. 그런 강사들은. 네, 그런 강사들을 이렇게 덥석덥석 이렇게 모셔올 수 있는 역량들이 되니까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꽉인턴은 중견기업의 교육은 어때요? 저희는 사실 생존이죠. 그러니까 생존 교육? 네, 생존 교육. 일을 하면서 배우는 교육.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 뭔가 딱 체계적인 교육을 많이 받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일을 하면서 실전적인 교육을 많이 받아서 기억은 되게 많이 남는데 계속 같은 얘기지만 그런 동경은 좀 있어요. 되게 뭔가 네. 체계적으로 이때는 이런 했으면 교육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네, 뭐 진급을 했어요. 우리 승진자 교육 받아요. 뭐 이런 거에 대한 동경은 조금 있는데 내 업무적인 측면에서는 좀 생존 교육은 좀 중견 교육 기업이 좀 많이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게 뭐 신입사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경력사원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견 기업에 가신 분들이 이제 대기업에 있다가 중소기업에 오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그냥 쓰고 다시 뭐 채워야 되는데 채우지 못하고 소진만 하는 느낌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게 왜 그러냐면 아까 이제 미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영역이 다양하지는 않잖아요. 이게 보통 한 가지 사업 영역을 이제 작은 회사들은 하다 보니까 거기서 쓰다 보면은 그 다음 영역이 있어야 또 대기업처럼 뭐 재배치를 한다거나 이런 게 가능한데 사실 그런 건 어렵죠. 그래서 반대로 이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을 가시면 본인이 커리어를 좀 잘 그림을 그려나가셔야 되는 또 그런 뭐 약간 다른 점이 좀 있긴 한 것 같아요. 그거 되게 공감된다. 아까 그 중견 중소기업 네. 대기업에서 그 좋은 교육 체계에서 또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아까 많다고 그랬잖아요. 네. 자원이 풍부하니까 그쪽에서 키워진 핵심 인재가 중소기업에 와서 그 밑에서 배운다면 네. 저는 더 좋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건 어떤가요? 근데 좀 다른 것도 있는. 그러니까 그분으로부터 체계적인 교육을 받는다면. 아, 그건 굉장히 네, 좋죠. 그렇긴 한데 안 겪어봐서 잘 모르겠어요. 지금 모시는 분은 그런 부류가 아니신 거예요. 되게 창업을 한다든가 뭐 또는 조그만 있죠. 기업의 핵심 리더는 대기업에서 아주 인정받는 대기업에서도 뺏기기 싫은 그런 그렇죠, 분들이 그렇죠. 그 회사의 키 리더로 활동하는 경우가 되게나 저는 많더라고요. 그럼 그분 밑에서 대기업이라면 그분 만나기가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한참 그죠. 근데 좀 회사가 작으니까 군 바로 밑에서 일을 배울 수 있는. 이제 굉장히 좋은 케이스죠. 그런 것들은 이제 각계에 잘하는 사람을 압축해서 모아놔서 이 회사가 압축적으로 그 일을 한다고 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다이렉트로 이제 그 사람의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많이 배. 실제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뭐 대기업에서 이제 좋은 분들 굉장히 많이 모시고 오거든요. 그럼 이제 그분들한테 배우면 신입 사원이 그 대기업에 뭐 차부장 정도 되는 분이랑 다이렉트로 일할 일이 별로 없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다이렉트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교육 훈련의 기회라는 것도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약간 꼰대 마인드인데 자꾸 이제 본인이 노력해야 되는 게 뭐냐면 찾으면 다 교육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런 거죠. 우리나라가 초등학교 교육, 중학교 교육, 고등학교 교육이 시간표가 짜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대학교를 가면 시간표를 자기가 골라야 돼요. 그때 처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선배들한테 물어보거나 막 주변에 물어보면 무슨 수업이 좋은지 보통 작년에는 어떻게 들었는지 그러니까 남의 걸 자꾸 이제 자기가 이제 자기 기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훈련이 아직은 좀 덜 돼서 그런 훈련들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중소기업은 아까 말했던 생존이라고 말한 게 회사도 생존이지만 개인도 결국은 하루하루 생존해야 되는데 그런 울타리가 대기업보다 낮아요. 그 울타리가 낮다는 거는 반대로 내가 집에서 주는 밥만 먹는 게 아니라 야생으로 뛰어나갈 수도 있고 들판에 있는 것도 구경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누군가 날 잡아주지 않기 때문에 밖에서 도둑이 들어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안 좋은 게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뭐 본인이 얼마나 심재를 가지고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인풋이 너무 없다. 이거는 그럼 자기가 그걸 어떻게 채울 거냐는 거는 이직이 한 방법이 될 수도 있고 회사 내에서 그러면 정말 이 회사가 다른 사업을 하지 않느냐 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신사업들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반대로 그 신사업에 대한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기회를 못 주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나한테 왜 이런 교육을 안 시켜주고 이런 기회를 안 주지라고 얘기하지만 본인이 그러면 미리 아, 저 앞으로 뭐 어떤 분야가 유명할 것 같으니까 내가 혼자 공부를 해놔야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중소기업은 그렇게 자기가 본인이 준비하면 그 기회를 만날 가능성이 대기업보다 더 많죠. 훨씬 많죠. 대기업은 너무 사람이 많기 때문에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근데 중소기업은 다 알잖아요. 서로 그러면 내가 이런 거 준비됐다는 것도 쉽게 어필할 수 있고 쉽게 선택할 수 있고 쉽게 초이스 될 수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교육의 관점을 이게 회사에서 준비해준 내지는 좋은 그 시스템을 따라서 이렇게 성장해온 선배들로부터 교육받는 거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회사 자체가 주는 교육의 의미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회사가 좀 조그만 회사들은 체계화도 안 돼 있고 그다음에 비어 있는 구석이 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잘 안 갖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무슨 일을 하려면 그 안 갖춰진 부분을 스스로 채워 넣어야 돼요. 네네. 네, 스스로 자리를 막 찾아서 선배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다른 대기업의 친구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해서 막 그걸 채우다 가다 보면 전체 숲을 다 보게 되는 그래서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뭐 중소기업에 가면 이것저것 다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것저것 다 해야 된다. 대기업에서는 분화돼 있고 그러니까 딱 그것만 하면 되지만 중소기업은 시스템화되어 있지 않고 체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그 개인의 교육의 기회 관점에서는 남이 주어지지는 않지만 그 환경 자체가 아까 꼰대 얘기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분이 그 생존하기 위해서 그걸 대체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저것 다 해봐야 되는. 네, 네. 그래서 저는 예전에 대기업에서 어떤 특정 그 반도체 칩을 신설을 할 때 벤처기업에 있는 분들, 중소기업에 있는 분들을 많이 스카우트해서 갔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모니터링을 계속하면서 들어보니까 벤처기업에서 했던 분들이 그 대기업 내에서 전배돼서 오신 분들보다 훨씬 인정을 많이 받더라고요. 근데 그 인정을 받는 이유가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다 해본 거. 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 환경 자체가 그런 교육으로 프레시를 좀 가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응전하는 가운데서 그분이 이렇게 스스로 트레이닝 된 게 아닌가 그런 측면도 생각해 본다면 네, 우리가 교육 체계가 잘 안 만들어진 중소기업, 벤처기업 별로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오히려 네. 좋은 고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두루두루 스스로 학습해야 되는 그런 프레시어가 많이 가해지기 때문에 그게 개인의 성장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 교육을 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홍 회사님이 얘기했던 우리가 회사를 이직하거나 뭐 취업을 할 때 재무제표도 잘 봐야 되지만 그 경영자가 어떤가 그리고 내가 같이 일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확인한다고 하신 게 그런 정보가 진짜 중요한 정보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는 나한테 이 회사가 어떤 네임밸류를 갖고 있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뭐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이제 오늘 뭐 준비한 것들이 이제 거의 다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우리 대기업의 특징을 얘기하면서 사실 이제 뭐 마지막 카테고리이기도 하고 가장 우리나라 그 좀 재벌 그룹사의 특징인 부분인 것 같아요. 어쨌든 오너 경영을 하고 있는 게 이제 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홍기사님은 그런 기업 참 많으시죠. 오너 체제 하에서. 네, 이거는 사실은 기업의 규모,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가르는 기준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 기업 경영의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네, 신입으로 어떤 그룹사에 들어가면 오너나 회장 볼 일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네.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예전에는. 네. 네. 그러나 이제 직위가 올라가고 임원 레벨로 가면 오히려 더 강력한 그 어떤 개인의 영향력의 범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이제 뭐 장단점 특징을 논하자면 일반적으로 오너 경영의 뭐 장점이라면 추진력, 리더십, 대규모 투자. 왜냐하면 어떤 오너 개인의 소망이나 경영적인 판단이 물론 있겠지만 예를 들면 S그룹에서 자동차 사업을 추진할 때는 물론 미래의 사업적인 가치도 판단했지만 어떤 개인의 취향이 반영됐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뭐 그게 뭐 잘 되든 안 되든 그런 의사결정이 있어서 굉장히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하고 그룹의 전 그룹의 자원을 이렇게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추진력과 리더십에 있어서는 그 재벌, 체벌이라는 그 CHABEL인가요? OL이라는 말이 경영학 교과서에 나와요. 굉장히 한국의 일본의 어떤 재벌, 체벌이라는 단어가 경영학 교과서에 나와요. 굉장히 특이한 어떤 경영의 형태, 오너십 경영의 형태로 나오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어떤 투입 중심의 경제, 그다음에 제조 위주의 경제를 이끌어 나오는 데 있어서는 상명, 하복, 그다음에 아주 일관된 리더십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상황에서는 뭐 그나마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오너경영 체제에서 직장인이 갖는 의미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게 이제 그 장점? 뭐 흥기업과 장점이 그 오너기업 체제에서 느끼는 그 온도차가 조금 다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업에서는 뭐 회장을 상대하는 사람들이 극소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뭐 그 직장인으로서의 비애까지 느낄 건 없거든요. 월급 잘 나오고 뭐 네임밸류 있는 회사 다니는데 근데 이제 중소 중견기업에 다니다 보면 오너랑 직접적으로 대면할 기회나 또는 또 이렇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오너의 가족들 이 이제 회사에 있는 경우도 많이 친인척들 있는 경우가 그렇죠. 많죠. 또 그런 경우는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 뭐 객관적이든 아니든 차별을 받는다. 오너 가족들 중심으로 일이 돌아간다. 또는 전문가보다는 오너 친인척 주변의 사람들의 말이 먹힌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사실이죠. 예. 저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인정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보면은 이제 이게 뭐 이래서 저래 저래서 저래가 아니라. 저는 이제 장단점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전문 경영인이 운영을 하는 회사. 예를 들면 대기업 계열사들은 뭐 오너는 당연히 뭐 대기업 그룹 총수가 오너지만 결국 대기업 계열사들은 이제 전문 경영인들이 운영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전문 경영인의 임기가 짧으면 굉장히 단기적인 성과만 보기 때문에 자기가 뭘 추진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오너인 경우에는 굉장히 자기가 추진력을 가지고 이제 의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기 굉장히 좀 편하죠. 사실 이건 뭐 대기업 중소기업의 의미가 아니라고 얘기하셨지만 꽈깅턴도 또 뭐 오너 회사잖아요. 네, 어쨌든 그렇죠. 네. 어쨌든 또 중소기업은 또 오너를 또 다이렉트로 만나게 돼요. 네,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럴 경우의 특징은 어떤 것 같아요? 꽈깅턴 느끼기에는? 근데 저는 그래서 사실 저는 오너 회사가 처음이고 오너만 오너를 직접적으로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있었기 때문에 그게 뭐 이상하거나 이거 좀 떨리긴 하지만 그렇진 않은데 저희 주변에 이제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을 보면 저를 되게 신기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어떤 면에서? 어떻게 대표님께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전 오히려 이렇게 되게 저한테 좋은 그 자양분이 될 수 있. 겠다라는 생각이 좀 더 많이 들어요. 나중에 어쨌든 커리어가 쌓고 더 윗사람들이랑 얘기할 수 있을 때 한 번은 그래도 이제 경험을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의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그건 조그만 기업, 중소기업의 오너 체제 하에서의 기업은 그 직원의 입장에서는 그 오너를 자주 만날 기회가 아주 많다. 만나요. 굉장히 많죠. 네, 그렇죠. 욕먹을 기회도 많고 네, 욕먹을 기회도 많고 직보고할 기회도 많아서 어떻게 내가 내 할 말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하면서 들어가거든요. 왜냐면 길게 듣지 생각들을 않잖아요. 많이 생각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사장님 무슨 생각을 할까? 내가 이거를 꼭 얘기하고 말겠다 하면 나의 그 포인트를 어떻게 전달할까를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들어가게 돼요. 그런 면에서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제가 뭐 다른 얘기를 드리면 반대로 이게 작은 기업의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어쨌든 인사 쪽을 하니까 뭐 어쨌든 뭐 대표나 오너들하고 계속 마주칠 수밖에 없는 이제 위치인데 저는 그런 생각해요. 내가 어쨌든 그 오너라는 분들은 기업을 이끌고 있고 어쨌든 어느 순간에 성공을 이뤘던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생각을 지금 거래서 보고 듣고 배울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자산이 되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는 뭐 계속 모셨던 대표님들이나 뭐 오너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나눠 보면 굉장히 좀 그 자극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아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하시는구나. 대부분 오너인 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뭔가를 계속 새로운 걸 발견해내려고 노력하시고 이끌어내려고 노력하시는데 저는 반대로 일반 사원이지만 그런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굉장히 자기 자신을 좀 이렇게 뭐랄까 다시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회 예를 들면 우리 뭐 워렌 버핏과 점심 먹기 위해서 뭐 20억을 낸다든가 뭐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그런 어느 분야에서 일가를 이루신 분들하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깨우침을 받거든요. 근데 진짜 공감 가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네. 저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오너랑 같이 일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그 홍 이사님이 늘 얘기하시는 너무 가까우면 타 죽고 멀어지면 얼어 죽고 그렇습니다. 그 오너 체제에서 뭐 성공한 대표적인 케이스는 우리 그 유명한 MB 같은 경우에는 뭐 과장 시절에 어떤 큰 그 사고를 막음으로써 회장 눈에 들어서 뭐 30대 사장이 되고 뭐 이렇게 그분은 뭐 직업이 사장이죠. 네. 직업 생활의 대부분을 네. 이제 경영자로 이렇게 한 눈에 들어가지고 막 승승장구하고 이런 케이스도 있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같은 그룹의 미국의 제조법인의 사장은 뭐 이렇게 제조 라인에서 뭐를 이렇게 해봐라 했는데 못했다는 이유로 바로 잘리기도 하고 이렇게 명함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한 그 조그만 기업에서 오늘 직접 많이 만날 기회가 있는 네. 그런 회사에서 그 직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네. 오너의 넓은 시야 그러니까 오너가 생각하는 고민들을 그들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고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응전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니까 시야가 되게 많이 넓어질 것 같은 엄청 많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본인이 이제 그런 걸 좀 배우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시기가 되면 그렇죠. 이제 생각의 깊이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느 뭐 한 단계 정도를 내가 생각을 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이렇게 더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약간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러니까 아까 그냥 반대로 얘기하면 굉장히 좋은 선배가 있는 거죠. 나를 하나씩. 근데 이분은 뭐 오늘은 어쨌든 저를 이제 한 단계씩 촘촘한 사다리를 놓고 당겨주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런 아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구나라는 방향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되는구나에 뭐 이런 것들을 뭐 어쨌든 일깨워주기 때문에 저는 그 생각의 깊이가 굉장히 좀 깊어지는 홍 이사님 만나면서 그 홍 이사님이 되게 전략적 사고에 좀 능하다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래서 저는 그 홍 이사님의 그런 영향도 어디서 그러니까 시야가 좀 넓고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고 그다음에 그 변수들을 적절하게 균형을 잘 맞춰서 어떤 솔루션을 종합적으로 어떤 상황들을 그래서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서 어떤 솔루션을 찾아내고 이런 부분이 되게 능하시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저는 그게 어디서 배양이 돼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전문 경영이든 또는 오너이든 그 최고 경영자와 옆에서 밀접하게 네네. 있으면서 그분들을 보좌하면서 뭐 스텝으로든 아니면 또 스텝하고 또 뭐라고 그러죠? 스텝하고 라인. 라인. 네. 그래서 거기서 얻어진 게 아닐까 그런 생각 좀 하거든요. 네, 어떻게 어떠나요? 저는 밖에서 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뭐 커리어계 비빔밥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뭐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다음에 스텝과 라인을 경험한 것보다 저는 저한테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은 제가 제 사업을 한 5년 정도 이제 운영을 했었거든요. 벤처를. 그리고 다시 이제 직장 생활 하니까. 뭐 같은 사물이나 일을 대할 때 뭐 오너라면 그러니까 흔히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 사장이라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의 시각으로 일을 해라 그러는데 저도 많이 무뎌지긴 했지만 그런 시각으로 본능적으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텝 일을 하든 영업 일을 하든 이제 그 오너 또는 어떤 최고 경영층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건가 말도 하실 건가로 이제 나오잖아요. 그 자연스럽게 이제 전체적인 관점이나 어떤 목표 지향적인 어떤 사고를 한다거나 그건 자연스럽게 길러진 거고 무엇보다 뭐 기본 자질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원래 인사 쪽을 전문가이신데 지금 현재 사업 본부장 뭐 영업 이런 쪽을 맡고 계시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 회사에 들어갈 때 상당히 이력서만 보고서는 잘 선택을 안 하죠. 사장님들이. 인사 쪽을 했는데 영업이나 사업본부장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선택되어졌던 이유는 바로 방금 말한 그런 환경 속에서 네. 지금 거리에서 네. 그분들의 시각, 네. 시야의 문제가 그 거기서 얻어진 맞습니다. 아유, 1분기 실적 때문에 죽겠어요. 네, 아무튼 뭐 들었어요. 저희가 오늘 뭐 그 대기업의 특징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뭐 대기업 특징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의 특징을 좀 전체적으로 살펴봤던 네.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드리면 이제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재무적이나 인적 자원이 풍부하고 안정성도 있고 사회적 인정이나 자부심도 있고 교육 훈련의 기회도 많고 오너 경영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장점 단점이 모두 다 섞여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점점 시간이 바뀔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또 이게 사실 좀 움직이는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고 본인이 아, 왜 대기업을 가려고 하는지 왜 대기업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뭐 저희 에피소드 첫 번째 에피소드 녹음 시간이었는데 어떠셨어요, 다들? 위 대표님은 오늘 어떠셨는지. 그 사실은 대기업의 장점, 단점 다 아는 얘기들 드릴 거예요, 아마 그죠? 예. 그래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신입들 입장에서는 아 대기업이 저런 장점이 있고 저렇게 삶이 벌어지는구나 이런 걸 이제 이해하는 좀 맛을 보는 이제 그런 데 도움이 좀 많이 됐을 것 같지만 또 반대로 대개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의 고민들 이런 분들도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더 터치해주는 그런 시간을 한 다음번 시간에 좀 한 번 더 해봤으면 어떨까 네네. 이런 생각도 좀 들기로 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그 뭐 대기업이 이제 다른 뭐 내가 부품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든가 또는 하고 싶은 일들을 다 부여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인가 그다음에 하여튼 그 또는 일정 직급이 되면 매니저 하라고 그러더라. 근데 그게 좋은 건가? 뭐 기타 그 다룰 이렇게 큰 테마 카테고리는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의 고민들을 조금 더 깊게 우리가 터치하는 대기업 한 번 더 인사이드 준비, 네, 조금 더 준비되면 어떨까 생각 좀 해봤어요. 네, 아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그 꽁트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네, 그래서 뭐 많은 뭐 다양한 저희 소재들이 또 얘기가 되고 있고 뭐 홍인사님 오늘 첫 번째 시간 어떠셨어요? 일단은 저희가 오늘은 대기업에 대해서 논했는데요.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논하는 어떤 대기업 생활이나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경험했던 우리가 그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대기업 뭐 중소기업 다 경험해보시고 꽉인터는 그런 우리 저희들로부터 많은 것을 또 이렇게 같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캐릭터이긴 한데 저 앞으로도 그러니까 좀 살아있는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경험들 실제 케이스 이런 것 통해서 취준생이나 전직을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들께 다양한 주제에 많은 도움을 드렸으면 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꽉인턴은 어떠셨어요? 저는 소개했을 때는 그 취준생이나 아니면 사원 대리들의 고민을 내가 쏙쏙 뽑아주겠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저는 저한테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간증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뭐 대표님이나 이사님이나 실장님이나 하셨던 그런 말씀들이 되게 오히려 되게 고민이 됐던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아 내가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됐었고 내가 잘하면 됐었지 뭐 나도 잘할 수 있었는데 왜 누가 먹여주길 바라는진 않았나라는 반성도 좀 되면서 되게 저는 오늘 엄청 좋았던 시간이었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제가 고민하는 것들을 어떻게 더 뽑아 먹을까를 뭐를 이렇게 뽑아 먹을지를 유도 질문을 좀 빨리 많이 꼰대가 돼가지고 자꾸 뽑아 먹으려고 네. 열심히 저희 뽑아 먹고 싶습니다. 네. 네. 아무튼 뭐 많이 먹고 네. 네. 무럭무럭 크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뭐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굉장히 또 좋은 얘기들 많이 나오고 뭐 어떻게 보면 너무 하고 싶은 말들이 많으셔가지고 많아요. 더 네. 많이 전달해드리고 싶은데 뭐 시간 관계상 저희가 계속 이후 이제 팟캐스트에서 계속 뭐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은 저희가 내 연봉이 결정되는 원리를 파헤쳐보자라는 주제로 기대됩니다. 일단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뭐 굉장히 질문들도 많아요. 뭐 내가 입사를 할 때 내 도대체 연봉을 얼마를 받아야 되는 거야. 뭐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어떻게 내고 해야 되는 그럼 어떻게 네. 내가 그러면 해야 되느냐 그리고 뭐 헤드헌터를 통해서 이직하는데 내가 얼마를 얘기해야 되나 그러니까 좀 뻥을 쳐도 되나 뭐 한 20% 올려야 되나 30% 올려야 되나 5%도 안 주면 어떡하지 네. 뭐 이런 고민들 하실 거고 사내에서도 또 만약에 연봉 협상 기간이 됐을 때 난 도대체 무슨 자료를 준비해서 연봉에 대해서 내 근거를 자료를 제시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서 이거 너무 센 주제 빨리 오픈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다음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화 때는 에피소드 이 두 번째 시간에는 네, 그것도 준비한다면서 누가 내 포지션을 잡아먹었는가? 아 그거는 3회에서 아, 네. 지금 내 포지션 승부하셨어 지금 내 포지션을 잡아먹는 거는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여서 그건 제가 세 번째 얘기 때 홍의사님이 아주 잘 하실 것 같아요. 네 그거는 홍의사님이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시간에는 그 내연봉에 대한 얘기와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던 대기업 인사이드 대기업에서 벌어질 수 있는 조금 더 깊은 사례나 얘기에 대해서 한 번 더 터치하는 시간이 될 때 이렇게 하는 시간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인사 팀장만 아는 천기누설 시간을 기대하고 기다려주세요. 네 아무튼 오늘 네. 첫 번째 시간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꼭 뵈어요. 만나요. 네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고 저희 중간에 저번에 우리 잡담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를 중간 그 그래. 효과로 넣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뭐 뭐지 먹고 사는 뭐지 소소한 이야기. 사실은 뭐그 뭐였냐. 내 밥벌이를 책임질 소중한 이야기들 잡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앞에는 뭐 예, 네, 제가 할게요. 자 하나 둘 셋.